개성과 평양, 원산과 함흥, 신의주와 만포, 해산, 그리고 청진, 라진과 백두산 끝자락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회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남녘회동포 형제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샬롬.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함흥사람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국동방송에서 전하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5월 8일 월요일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쓴 E.M. 바운즈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은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도의 손에 있는 칼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도구지만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수술하여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돈도 역시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공의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월요일 방송 첫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송으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 찬송 보내드립니다.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이어서 보내드릴 찬송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 되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제주국동방송과 서울국동방송을 통하여 북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께 방송됩니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천 열린 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자, 오늘은 제 8계명입니다. 많은 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씀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 십계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 말씀들이 참 짧은 것 같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네, 예, 맞습니다. 예, 그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고 참 분명합니다. 우리가 참 말이 많고 복잡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도둑질 하지 말라. 인류 최초의 도둑질을 뭐 좀 생각해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 이걸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몰래 먹었잖아요. 예, 몰래 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죠. 네. 제가 도둑질이라고 하면요.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 네네. 어떻습니까, 네. 목사님?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뜻에는요. 예. 도둑질이라는 말이 옆으로 밀어놓는다. 옆으로 제쳐놓는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살짝 제쳐놓고 취하는 것.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야고보서 5장 4절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의 경우로 말하면 가게나 사업을 할 때 뭐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거 그리고 일부러 뭐 임금을 늦게 준다든지 심지어 떼어먹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옆으로 밀어놓는다라는 의미로서 이것도 또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돈을 또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좀 도둑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물론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본의 아니게 도둑질하는 경우가 아닌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하나님 꾸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야, 꾸면서 네.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네. 참 좋은 기도인데요, 목사님.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대출을 권하고 유혹하는 이 사회. 네. 권하는 사회잖아요. 대출. 네, 네, 맞습니다. 또 뭐 집을 얻을 때도 그렇고 하여튼 쉽지만은 않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기도. 예,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신용사회니까 그런 예.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기도가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저는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께 벌리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아멘. 그는 성경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았고 평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아멘.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서 얻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 결심을 이 시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제 8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네. 제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자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을 훔치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또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예,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험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도둑질에 대한 표현이 분명 말라기 3장 8절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고요. 네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의 맞습니다. 것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도둑질.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또 탐심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사님, 우리가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지식, 능력, 건강,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예. 그리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또 다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깨닫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실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예.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시다. 네, 맞습니다. 그래.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비결.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되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는 기쁨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드리는 기쁨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예, 받는 기쁨은 사실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드리는 기쁨도 커요. 아멘. 사랑받는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사랑할 때의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예. 네. 드리는 기쁨. 드리는 기쁨 정말 큰 기쁨이죠. 네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제8계명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말씀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적극적인 의미로 예. 좀 선한 일을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던 손을 멈추고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벌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줄 알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베풀고 섬기라.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베풀고 섬기라는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주인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흐르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즐거이 드리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요. 네. 오늘 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네,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 이 아침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네. 막 뭐 도둑질 어디 가서 훔치거나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삶 가운데 이 도둑질이라는 게 그냥 물건을 훔쳤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진짜 주인이라는 거. 네. 진짜 주인이라는 거. 네, 네. 다시 한번 네. 마음에 새기기를 기도하면서요. 네. 지금까지 인천 열린 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 큰 권세주 찬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 찬양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빈과 이성준의 찬양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지리니 영원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성경말씀 십계명 다섯 번째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북가남 남가북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서 운송기재가 없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고 또 군대에 나가면 편지 한 장 전하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을 그런 어려웠던 시절들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부모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행복한 이야기들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와 우리는 언제 북한에 돌아갈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았습니다. 남한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편지 한 통이라도 살아계실 때 전하는 그 사랑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북녘땅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땅의 우리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주변의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사랑을 베푸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예레미야 14장. 여호와께서는 기근을 내리시고 그 까닭을 예레미야에게 밝혀주셨다. 유대 백성은 모두 이 성문 저 성문에 모여 풀이 죽어 통곡하고 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땅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세도가는 머슴들을 시켜 물을 길어다 먹으려고 하지만 이 우물 저 우물을 찾아다녀도 물은 마르고 머슴들은 상전을 볼 낯이 없어 빈병 들고 고개 떨어뜨린 채 돌아온다. 온 나라 어디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니 농부들은 기가 막혀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쉴 뿐. 들사슴은 새끼에게 뜯길 풀이 없어 나아서 그대로 내버리는 형편이요. 노새들은 언덕 위에 올라서서 여우처럼 숨이 가빠 헐떡이며 뜯을 풀이 없어 눈이 다 흐려졌다.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 어찌 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바라는 이여,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는 이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하룻밤 무구려 들린 길손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되셨습니까? 제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 장군처럼 되셨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이 백성은 나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싸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이라 보기도 싫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잊지 않고 벌하기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나에게 빌지라. 그들이 금식하며 아우성을 친다마는 나는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다. 번제물과 공예물을 바친다마는 받아주지 않겠다. 나는 도리어 적을 끌어들이고 기근과 연병을 내려 백성을 모조리 죽이리라. 그렇지만 주 여호와님,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여기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었다. 그러니 적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기근이 들지도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라고 예언자들을 보낸 적도 없다. 그것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허황한 점이나 치고 제 욕망에서 솟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이라고 전하는 것들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을 팔아서 예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지 말하여 주겠다. 이 땅에는 적군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기근도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예언자들은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으리라.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다가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널려 있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으리라. 그 아내와 아들, 딸도 똑같은 신세가 되리라. 이 백성이 그렇게도 죄를 지었는데 어찌 벌하지 않고 그냥 두겠느냐. 너는 이런 말을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내 눈에서는 밤낮으로 눈물이 흘러 울음을 그칠 수가 없구나. 처녀 같은 내 딸, 이 백성이 심하게 얻어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들에 나가보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 뿐이요. 성 안에 들어와 보면 굶어서 병든 사람들 뿐.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끌려들을 가는구나. 유대 백성을 아주 저버리셨습니까? 시온은 실증이 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죽도록 치셨습니까? 평화가 오리라고 기다렸더니 좋은 일 하나 없군요. 행여나 병이 나을 때가 있을까 하고 기다렸더니 무서운 일만 당하게 되었군요. 여호와여, 우리는 스스로 어떤 못할 일을 하였는지 잘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몹쓸 짓을 하였는지도 잘 압니다. 우리는 바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천대하시지는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멸시하시지 마십시오. 우리와 맺으신 계약을 마음에 두고 깨트리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민족들이 만드는 허수아비들 가운데 비를 내려줄 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늘이 단비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 말고 누가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뿐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바랍니다. 진흥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 보내드립니다.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들으셨습니다. 성경말씀 시편 59편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인민군 장병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환난과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 보내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함흥사람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드려요. 아버지 무엇인가 믿음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니하